사는 머이로한테 무얼 그리 생각하나 도대체 알 수가 없네. 그리움이 밀려드는 좁다란 산길에 앉아 후립 하나 입에 물고 조용히 눈 감아야지. 바람이 바람이 불어오면 구름은 구름은 떠가는데 저 멀리 들려오는 옛님의 목소리가 이제는 들리지 않아도 어쩔 수 없네. 파란 산길에 앉아 구립 하나 입에 물고 조용히 눈 감아야지. 바람이 바람이 불어오면 구름은 구름은 떠가는데 저 멀리 들려오는 옛님의 어쩔 수 없네. 이제는 들리지 않아도 어쩔 수 없네.